머리박에 난 밖을 내게 이래서 헉 소리 나게 모주라는 play에 don't be funny with my money 돈을 받든 지대로 벌어 헉 소리 나게 haters들의 밤은 길어 자자 유일한 마수맨 in the mirror 예쁜 남자 98년도 8월 18일 생 딱 봐도 뭘 가져도 너보다 많은 과자 내 키는 작지만 내 여자는 키 커 목소리 낮지만 안 잠기는 바지 zipper 난 믿고 원하는 대로 밤에 G-spot I got the dragon ball that's Springside 일가 That's right, yeah. Stick up a seat, if you didn't know, now you know. Yeah. 저 우리가 부르는 내 놀이터, 난 젊은이의 진심의 소리터. 날 원하는 내게 열광하는 도시여. You don't know me, I'm not your little idol star. 나와 가까워지고 싶은 넌 안타까워. 현실 세계엔 존재하지 않는 나요. 오직 speaker나 earphone에서만 나는 bumblebee. Screen에선 다른 삶을 사는 젊은이. Yeah. Yeah, yeah, 내 이름은 top. I'm special, 괴짜 예술가 Yes, yes, show 듣고 있는가 랩은 문화, 새로운 문화 Oh, 때로는 rockstar like Rolling Stones 여짐없이 시작된 새로운 시도 두려움이란 걸 몰라, 난 몰라 If you didn't know, now you know blah. If you didn't know, now you know blah, blah, blah, blah. Blah, blah, blah. 소리 질러